경의하는 최고령 도자 김종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위대한 수령님의 서고 23돌세 점에서 알제리 알자 자이르 타르 잘투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노작 발행식이 최근 출판사에서 진행됐습니다.